9월 13일 밤 11시 56분 나 홀로 시작한 이름으로 나 홀로 끝내야만 한다. 이 실험의 대상은 결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. 나도 모를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. 반짝거리며 내 심장처럼 붉기도 하지. 내 눈앞에서 변해가는 찬란한 빛깔, 영롱한 붉은 꽃 내 마음을 유혹해. 어둠 속에서 내게 빛을 던지네. 11시 58분 모든 것이 끝났다. 난 공식에 따라 새로 조제한 약물을 정확히 5cm 주사했다. 약간 짜다. 쓴맛도 있다. 잇몸을 찌른다. 목구멍이 따뜻하다. 아니 뜨겁다. 열기가 내 안으로 빨려오는 느낌이다. 내 혈관을 타고 퍼지는 듯한. 어지럽다. 어지럽고 가벼운 이 느낌은 마약. 다 잘 될 거야. 기다려보자. 시간만은 증명할 테니. 세상은 하나님 앞서서 도무지 답답해 숨이 막혀. 내 몸에서 나를 윽박질러 사납게 삼킬 듯이 파고든 너. 갑자기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갑자기 숨통이 막혀와 죽일 듯. 갑자기 내 몸에 무언가 차올라 제기할 예명할 뭐야 난 도대체 나라.